한 건 없었어.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언젠가부터 내 삶은 무너졌어. 또 언젠가부터 내가 가진 하나 둘씩 뺏으면 뺏기는 대로 날 위한 거라면 가르쳐줄래. 듣지 않았다.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만 나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를. 모든 게 그런 줄로만 알아서 수 없다고. 그 누구였을까 내 앞을 막아선 게. 또 누구였을까 다 알고도 숨겼던 게. 그리고 지금의 나는 원했던 나이가 가르쳐 줄래. 지않았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.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만 나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아니라면.